마음이 외롭고 슬플 때면 외롭고 슬픈 생각이 들려고 그대 이름 가만히 불러봐요. 그리운 그대 생각에 잠겨봐요. 나 홀로 숲길을 걸어가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대 음성. 돌아서서 보면 아무도 없어. 그리운 그대 생각에 잠겨봐요. 부드러운 품 안에 기대 안겨 꿈을 꾸던 그날들은 어디 가고. 아, 별빛 쏟아지는 이 숲에 홀로 그리운 그대 생각에 잠겨봐요. Yeah! 슬플 때면 외롭고 슬픈 생각이 지으려고 그대 이름 가만히 불러봐요. 그리운 그대 생각에 잠겨봐요. 나 홀로 숲길을 걸어가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대 음성. 돌아서서 보면 아무도 없어. 그리운 그대 생각에 잠겨봐요. 부드러운 품 안에 기대 안겨 꿈을 꾸는 그날들은 어디 가고. 별빛 쏟아지는 이 숲에 홀로 그리운 그대 생각에 잠겨봐요.